뉴스. 신명문화재단에서 2024학년도 대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탐방 지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며 탐방 기간은 방학 기간인 7, 8월 또는 1, 2월 중 자율 선정입니다. 장학생을 대상으로 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명문화재단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비 맥주에서 6주간 진행되는 마케팅 스쿨 3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이며 2024년 7월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입니다. 모집 일정은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24시까지며 오비 맥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비 맥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언택트 취업 직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이며 행사 일시는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며 줌을 통해 비대면 실시간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강원 강릉시 국도에서 2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진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물체를 친 것 같긴 했는데 이상이 없는 듯해 그대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BBQ는 23일부터 인기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3,000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황금 올리브 치킨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한 110개 품목 가운데 치킨 제품 23개의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평균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은 6.3% 인상됩니다. 영국에서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수혈받은 환자 3만여 명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3천 명 이상이 이미 숨졌고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십 년이 지난 2017년에야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7년에 걸친 조사 결과 원인은 오염된 혈액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